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주체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몽골 대통령,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윈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수상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윈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윈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비서국 상임비서, 정의의 러시아당 위원장, 체스코 체이 모라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미국 사회노동당 전국비서가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 세계 지적소유권기구 총국장, 러시아 연방 하바롭스크 변강 장관, 하바롭스크 시장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